고요한 밤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바람결에 흐르다 머무는 그곳에는 길 잃은 새 한 마리 집을 찾는다. 세상은 밝아오고 달마저 기우는데 스말리 먼 하늘을 날아가 새는 남쪽 하늘로 그리운 집을 찾아 나라만 간다. 세상은 밝아오고 달마저 기우는데 스말리 먼 하늘을 날아가 남쪽 하늘로 그리운 집을 찾아 나라만 간다.